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어느 분이 지난주인가요?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더니 제발 좀 그런 거 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신다고요. 그죠? 2월 5일 파송 예배 때는 노회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순서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랑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도 뭐 고별 설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별 설교 뭐 이런 걸 하기로 했고요. 오늘이 그렇게 따지니까 오늘이 고린도전서로서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때마침 고린도 전서에서 조금 4장을 조금 빨리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4장까지는 그 분파 문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치중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뛰어넘고요. 다뤘으니까요. 그 다음에 5장부터 또 새로운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공교롭게도 참 그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동안 제일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함께 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속성을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엄밀히 말하면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회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381년에 니케아 신조에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주후 381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한 교회들이 공적으로 정해놓은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저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이 네 가지를 보통 또는 마지막 사도성은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교회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통일성, 교회는 통일되어져 있다. 남북통일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성령, 하나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의 몸이 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 땅에 있는 교회나 또는 여기 뉴질랜드 땅에 있는 교회나 우리가 모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다 하나인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건물을 빌려 쓰지만 기분 좋게 당당하게 빌려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 우린 하나인 교회다. 이게 이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는 보편성인데 이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보편성은 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남자는 받고 여자는 안 받고 그런 거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 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죠? 종도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했다는 건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성은 사도가 지금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가 있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사도를 임명해줘요. 그래서 우리 형륜사도 이렇게 내가 인정해주고 형륜사도도 저를 성준사도 이렇게 인정해서 우리는 서로 사도 이러고 댕기는데 그거 아니고요.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따른다 그런 말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실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성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미 거룩하고 거룩하게 추구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5장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 갑자기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떡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찹쌀떡, 인절미, 모찌떡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떡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저 중동지방에 이런 넓은 소뚜껑 같은 데다가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굽는 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과점에 있는 그런 빵도 아니고요. 좀 이렇게 빈대떡 비슷하게 넓은 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도 난이나 뭐 이런 거, 짜파떼 이런 거 그런 거 비슷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기는 떡이라고 읽지만 머릿속에 찹쌀떡은 지우시고 이 성경적인 이 떡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떡은 유대인들에게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떡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요즘은 아예 여러 가지 모아놓고 모듬떡 해가지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딱 두 개. 하나는 무교병, 하나는 유교병. 이게 뭔가 하면 하나는 이스트를 넣어서 여기 이제 누룩이라는 말로 써 있는데요.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고 좀 부풀려서 만든 떡입니다. 특징이 뭘까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어떻게 되죠? 예, 부드러워지죠. 안에 좀 이렇게 공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넓어지고, 그죠? 발효가 되어져서, 이렇게 좀 부드러워집니다. 자, 무교병은 그게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럼 무교병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떡할까요? 이거는 딱딱해지는 떡입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부드러운 떡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 딱딱한 떡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딱딱한 떡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딱딱한 떡이 되라라고 표현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갑자기 유월절 희생양이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성경의 설명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월절 다 아시니까 제가 10년 동안 아마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자, 유월절은 뭐하고 연관된 절기입니까? 네? 예, 출애굽하고 연관된, 예, 피하고 연관된 건, 예, 또 맞는데요. 예, 출애굽하고 연관된 절기죠. 그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예, 모든 첫 번째 난 동물의 새끼와 사람의 자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 재앙 때 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양을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 뭐 문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죽음의 사자가 갈 때 요 집은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 유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한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pass over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죽은 어린 양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종에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잡아먹고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죽음에서 건져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건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이 그렇게 건짐을 받는 유월절이 지나는데 유월절은 저녁 때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때부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 절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킨 집과 안 지킨 집에 구별이 생깁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유월절을 지킨 집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무교병 조금 아까 얘기했던 딱딱한 떡을 준비해 놓고 고기를 먹었어요. 왜요? 이거 부풀리고 이스트를 넣으면 한참 걸리니까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은 이제 이 딱딱한 떡 들고 댕기면서 먹는 거예요. 딱딱하게 막 부러지고 이빨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이 두 절기를 같이 섞어서 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두 개 다른 절기지만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결과가 무교절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었어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날 부드러운 떡을 먹으면서 이 유대 애굽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다른 민족이었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믿고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잡족들이 따라왔더래요. 다양한 족속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절기를 지키고 무교병을 먹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무교병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결과로 뭐가 생겼는가 하면 딱딱한 떡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의 결과로 무교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됐다 그랬으니까 유월절 양이 됐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결과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렇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결과로 생겨난 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결과로 무교병이 만들어졌다면, 딱딱한 떡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예수님의 피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돼요? 딱딱한 떡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렇게 손을 빡빡 질르면서 얘기하는데 알아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죠? 몇 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나 유월절 얘기를 내가 또 하고 있나 이런 마음도 들고 알아듣고는 계실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좀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결과로 그 후에 무교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딱딱한 떡이 먹는 절기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과 희생의 결과로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유교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부드러운 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딱딱한 떡과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무교병과 같은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딱딱한 떡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집사님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예담교회는 앞으로 성도를 받을 때 좀 시험을 봐서 뽑읍시다. 오죽하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겠어요. 시험 봐서 뽑자 그런 이야기. 그 얘기가 왜 조금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공부 잘한 사람만 뽑거나 뭐 성격 좋은 사람만 뽑으면 그거는 보편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성격이 안 좋은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목사도 저같이 성격이 조금 삐딱한 사람도 있고 또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는 보편성이 있는 보편성.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성도들을 뽑는 거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방법입니다. 보편성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자랑이고 또 교회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이렇게 지도하던 한 자매가 호주에 멜번에 가서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갔는데 그 자매가 제가 지도할 때는 그렇게 많이 열심히지는 않았는데 고생을 하더니 하여튼 지금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타교회 목사님한테 자기네 교회를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름이 담 없는 교회예요. 담 없는 교회. 멋있지 않아요? 교회 이름에서 딱 감이 오시잖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이 담이 없는 교회. 이 그런 특징.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가 있냐고 담 없는 교회 막 몇 번 얘기했더니 목사님 발음을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답 없는 교회가 된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담 없는 교회가 잘못 가면 답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답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오는 보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오고 나면 모두가 거룩성이라는 한 방향에 맞춰져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여러분 다양하게 다 들어오시고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나아갈 때는 나아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진행할 때는 다 거룩이라는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두 개를 잘 이해하시고 밸런스를 잘 맞춰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왜 지금 5장에서 지금 이 누룽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주 안 좋은 동네입니다. 안 좋은 동네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지역이 됐는데 도시가 됐는데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흥청망청 노는 문화가 아주 심해졌어요. 특별히 거기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 여자 프리스트들이 1,000명이 됩니다. 1,000명. 누가 이거 계산을 누가 해놓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저건 한 20만 명인가가 그 당시 도시 인구인데 뭐 계산하면 10만 명이 남자라고 치고 뭐 얼마라고 치고 막 하니까 남자 50명당 여자 사제 한 명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가깝구나.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창녀들이에요. 사제는 사제인데 그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식 자체가 성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건지 아니면 성적인 타락인지도 구별이 없는 데가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말로 고린도인이 되다 이렇게 말하면 음란한 사람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다. 고린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게 그때 아예 그냥 글에 나오는 말이에요. 넌 고린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음란한 놈이야 이런 뜻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표현이죠. 고린도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심각한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사회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갈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새엄마가 되죠. 그죠? 새엄마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돼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냥 자기 남편 아내 따로 두고 바람이 났더라 이런 거하고도 차원이 다른 죄악입니다. 그 당시에.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죄악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지금 누룩 또는 이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우리가 용서한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보편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영향력이 온 공동체를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누룩의 무서운 점입니다. 요만큼의 누룩이 빵 이만한 덩어리를 다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누룩도 없는 어떤 떡이 되라고요? 딱딱한 떡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딱딱한 떡이 되라 이런 이야기는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못 본 척하고 친절하지 않게 뭐 이런 공동체, 차가운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공동체, 딱딱한 떡이 되는 공동체는 교회 안에 죄를 척결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나쁜 죄다, 도덕적으로 틀렸다, 정말 그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냐, 10년형이냐, 5년형이냐 관심 없어요, 바울은.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그 사람을 왜 교회 공동체가 용납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이 그럴 거면 니네가 세상 밖에서 우주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심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 오늘날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있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나요?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 하실 겁니까? 세상이 이만큼 타락했으니까 교회는 요만큼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그 죄악이 얼마짜리냐, 얼마나 심각한 거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 죄악에 대해서 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밖에서 음행하고 뭐 신전에 뭐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되고 1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돼서 어떻게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문제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죄악이 용납되어졌느냐 아니면 해결되어졌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자를 내어 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한 떡이 되는 교회 공동체는 죄를 제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딱딱한 떡, 무교병이 되는 교회 공동체는 죄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악일지라도 그 죄악이 교회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고 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떡에 대한 이야기로 공동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누룩 넣는 떡 기억하지? 조금만 넣어도 온 떡이 다 바뀌어버리듯이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로 생긴 공동체라면 부드러운 떡일 수 없다. 딱딱한 떡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한 떡이 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린 지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 설명하는 내용, 왜 그 설명을 했는지도 들었어요. 유월절과의 관계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결과로 생긴 공동체니까 딱딱한 떡이 맞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떡이 무엇인가도 들었습니다. 죄를 척결하고 죄를 몰아내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쉽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시작된 시기와 또 진행되는 시기와 비슷할 때에 한국에 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 교계가 뽑은 차세대를 이끌어갈 대표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대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설교의 규제라고 불렸고요. 책도 수십 권을 쓰신 분입니다. 80명이 안 되는 성도들을 맡아서 이분이 나갈 때 16,000명이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랑 비교해 보십시오. 24명이 시작해서 지금 몇 명 남았나. 그죠? 또 그때 계셨던 분들도,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80명이 시작해서 16,000명이 대단한 성과로 따지면 대단한 성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여성도들을 성추행했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0년도에 이 목사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공방이 계속 벌어졌고요. 이분은 2년이 되지 않아서 한국의 가장 번화가인 H대학, 이름을 말할 뻔했습니다. H대학 앞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뭐 자기네 가족이나 따라갈까? 뭐 누가 거기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은 보통 그러잖아요. 몇 개월 안 돼가지고요. 성도 수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나오는 청년의 숫자가 200명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대단한 겁니다. 또 하나의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막으라고자 하는 건 여러분 뭐 누군지 다 눈치도 채셨을 것이고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말들이 많고 뭐 이 문제 저 문제 떠들어대니까 말들이 많아서 저는 별로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울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 보자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죄라면 교회가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이 그 제안을 올려서 제 100회 총회에서 그 해당 노회에 재판할 것을 위임했습니다. 그 재판이 걸리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 초에 재판 결과를 내렸는데 재판 결과는 목사님이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2년간 공직을 정지할 것이 결정났습니다. 이 공직 결정이라는 것은 목사는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대로 하고 아마 설교를 2개월간 쉬셨던 것 같고요. 목사 지금 그대로 하고 목회도 그대로 하는데 노회 임원이나 또는 총회 임원만 안 하면 되는 게 공직 금지입니다. 그죠? 이 솜방망이 아닙니까? 그거 결정하는데 6년이나 걸렸나요? 뭘 조사한 건지, 그죠? 그런데 101회 총회에서 그건 솜방망이다 해가지고 다시 재재판을 요구했지만 101회 총회에서 재재판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치리라는 것입니다. 치리. 어려운 말이지만 이 치리, 통치라는 이 치리라는 이 말은 죄를 진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치리권을 맨 먼저 가지고 있는 치리권이 총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는데 총회가 이 치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총회는 다 노회에 떠맡겼습니다. 그럼 노회는 뭐 했는가? 6년 동안 이 재판에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교회가 그 노회에 가입되자 노회 관계자가 그 교회에 가서 제이 목사님과 H교회는 우리 노회가 지킨다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도 뒤로 욕을 드시고 계십니다. 치리권이 사라진 거죠. 총회와 노회의 치리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목사님이고 다 서로 뻔한 입장이니까 칼같은 치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 이 치리권이 총회에 있고 노회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권은 당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회의는 치리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당회가 치리 기관입니다. 그죠? 그 목사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원래 교회의 당회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것도 언제 말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은 났는데 목사님이 없는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2년간 수도권에서 목회 개척하지 않는 조건으로 13억 4,500만 원을 전별금으로 주어서 빨리 나가시게 했습니다. 교회 치리회가 내린 결정입니다. 뭐 생각했을까요? 교회는 이 문제로 본인 교회가 피해받을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이게 죄든 아니든 뭐 이런 것보다 죄를 밝혀내서 치리회가 치리권을 행사하고 이런 거엔 관심이 없고요. 가능하면 조용히 그냥 빨리 이분을 내보내고 혹시 나갈 때 안 나간다 그럴지 모르니까 돈 많이 줘가지고 내보내자. 이런 결정 내리는 거죠. 치리권이 교회에도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즘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어쨌든지. 그럼 그 교회 잘 되면은 그 목사님 쪽이 맞는 거 아니냐. 잘 된다는 말은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단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보편성이든 통일성이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 보편성, 통일성을 강조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거룩성을 강조해서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공동체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올바른 죄에 대한 치리를 받으며 지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온 공동체를 썩게 만들 것이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내어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치리권의 회복입니다. 치리권이 없이는 교회는 거룩해지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욕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목요일날 급하게 좀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요. 차 때문에 이렇게 만났는데 잘 아시는 분도 아닌데 그분이 막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걸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전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담이 높아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을 높게 쌓았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관심을 끊고 교회의 기대를 버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는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왜 거룩성을 잃어버렸을까요? 치리하면 되잖아요. 왜 못할까요? 치리하면 나가잖아요. 나가면 성도들 줄잖아요. 성도들 줄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거룩성을 놓치고 마는 거죠. 10년간을 돌아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번도 누구를 치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잘한 걸까? 정말 문제가 없어서, 정말 죄가 없어서 우리는 여태까지 치리권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일까? 물론 우리 가운데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심각한 죄악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어도 발견이 안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담을 낮추고 문을 열고 보편성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는 데는 많이 힘쓰고 있지만 그 온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10년간 하나님 앞에 제일 부끄러운 모습이 그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대로 딱딱한 떡이 되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도 내리시고요. 문도 여십시오. 보편성을 강조해서 많은 사람 오는 거 좋습니다. 나쁘다고 안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거룩해야 될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내어쫓지 못하고 왜 함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마 관계가 밀접하게 있었으니까 단호하게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나가면 비슷한 사람들, 나가야 될 사람들 고린도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겁나서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그룹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못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아니면 또 다른 심각한 죄악이 발견되거든 여러분 그것을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나 아니면 숫자가 줄어드는 보편성이나 통일성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성에 대한 문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리권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치리권이 살아서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딱딱한 떡과 같은 무교병과 같은 구원받은 공동체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